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얘가 나왔어? 걔가 타이거지. 타이거 작가. 뭐 유명해? 걔 친구예요. 팟캐리스며 1세대. 팟캐를 동시에 두 개 듣는 놈. 그래서 많이 듣는데 내용을 몰라요. 어서오세요. What's up, man? 안녕하세요. 민경 준 AKA 타이거 작가라. 지읒 자음이에요. 뭐 아는 모음이에요. 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영상 푸르게 푸르게. 야, 리스펙. 배우신 같지만 왠지 또 멋없어. Drop the beat. 이곳에서 내가 리듬을 타기 시작할 거야.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똥, 똥, 똥, 똥, 똥 매려. 파케요, 만나요. 이거 바꾸 저거 바꾸 다 들어요. 파케요 만나요. 이거 바꾸 저거 바꾸 다 들어요. 파케가 만났어. 이거 저거 헷갈려 다 똑같나요. 그건요 아재요. 들으면서 야동 봐서 그런 거요. 이거 비트 위에 전쟁 빠져있어. MRC도 물러터진 멘탈은 뭐하겠어. 불알 터진 죽돌이고. 이라시아 마세. 오빠가 녹음할게 걱정 마라. 아침 일찍 출근할 때 근데 그냥 펑크 마사오. 박해요 만나요. 이거 바꾸 저거 바꾸 다 들어요. 팟캐스트 쥐약공장 파파 사운드 클라우드 기타 등등. 박해라 다운받아. 오늘은 몇 개 들어. 들은 거 다시 들어. 취향이 텔레토비 박해가 8000개인데 떠들어 니금 부거 우리나 가라지는 꽉. 딴지 거 한번 들어. 박세롬이 척수에 빨대 꼽혔거든. 자양해 이것들아. 박가는 차가놓고 벙컥 갇혔어. 갓생 못해 하드코파 박은 내 이것들아. 죽돌이 펑펑 김재규 탕탕 뉴욕성 껄껄 너구리 하하 수굴작은 싸싸 어준이 실패. 아 진짜? 어호 요요요 마사오 마물극장 그건 그냥 차폐극장. 민어로 인생 망쳐 민어로 돌려내라. 불투심성 왜 그랬어. 어서 빨리 와게 나의 트윅이며 보고 싶어. 근데 옆에 마사오 빼고 썩어친 농담이 그래도 심정이 착해서 불뚱이지. 심성 아재 아재 봐라 아재. 야 이 난쟁이들아 니네가 뭔데 날 판단해줘서 굽신 굽신. 무풀보다 낫잖아. 니네 따지마 캣 얼른 이용해라. 나는 XS모 이용할게. 이용 없어도 유명상 봐서 단골 파는 거 비슷하잖아. 내가 잘못 유남생 My sweetie boy do you man you man what up. 와. 리스펙. 오케이.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네 쇼미더 경춘 들어보셨습니다. 슝.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듣는 당을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코너는 거신이라 불러다오 팬클럽. 팟캐스트 팬클럽에서 이 팬클럽은 로컬푸드나 소울푸드를 즐겨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 중순에 그런 서울에서 냉면 투어를 한번 왔었어요. 냉면 투어를 오면서 다섯 군데 있는 냉면을 들러서 이제 냉면을 멸종시키려 맛집을 순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마지막 집 봉피향이었나? 봉피향에서 냉면 드시는 거를 참석해서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그리고 짧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소맥 한 잔 말아줄까? 우리 계속 밥을 먹었지. 고기 먹어. 우리 미리 한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계속 식사만 했는데. 아 여기 온 게 좀 됐구나. 지금 왔어. 아니 지금 6시 왔어요. 15분 됐어. 야 오늘 팟캐스트 들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잡아먹으면 근처 진행자들. 양대 진행사. 그렇지. 그렇지. 별로 진행을 안 해요. 말은 이제 AB가 제일 말을 많이 해요. 말은 내가 제일 많이 해요. 너 오늘 투어하시는데 볼리비아에서 오셨다고 해서. 아, 볼리비아에서 왔죠. 네. 볼리비아에서 이거 하려고 일부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볼리비아에서 이제 그 서울에 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마침 그 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팟캐스트 중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참여한 거예요. 지금 따로 닉네임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프로세코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버시는 예전부터 들으셨고요? 아, 이제 볼리비아 있을 때부터 들었죠. 아, 해외에서 들으실 때 이제 팟캐스트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있고 뭐 투어를 참가하실 때 어떤 느낌으로 참가하셨는지 그거 짧게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네. 해외에 있으면은 사실은 뭐 이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볼리비아 같은 데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보이스만 이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팟캐스트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그 이 걸신을 우연히 이제 듣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팬이 됐죠. 아, 시즌 1부터 계속 들으셨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시즌 2일이 끝날 때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앞에 것부터 찾아가지 다시 듣게 됐어요. 그 해외 생활을 하실 때 가족이랑 같이 계신 건가요? 아, 혼자 있습니다. 아, 혼자. 그럼 팟캐스트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나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남미라는 데가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데예요. 그래서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은 그 이제 그 되게 그 밤에 할 일이 없는 업종이에요. 오지에 있기 때문에 야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지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런 방송을 듣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팟캐스트를 듣게 되면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듣게 되는 게 있습니다. 거신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시즌 오프 되면서 좀 속상하시겠네요, 그러면은. 거의 뭐 재개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거신 투어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비공식 투어에서도 전에 참가하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그 제가 한번 모임을 한번 그 주선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걸신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는 제가 이제 시간이 맞지는 않으니까 참석을 못했었고 제가 서울 나왔을 때 우연히 이제 그 시간이 맞아가지고 제가 한번 모임을 주선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일단 그 음식이라는 건 사실은 그 맛이 느끼는 게 전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걸신 투어를 걸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비슷한 취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 다녀왔습니다. 자, 지금 거신 투어 그 저희가 6월 11일이었죠. 6월 11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거신 투어가 서울에서 냉면을 뭐라고 해야 되나 냉면을 그냥 멸종시키기 위해서 냉면 을지로 일대에 있는 각종 냉면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침략해갖고. 세종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볼리비아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짤막하게 인터뷰를 지금 딴 거로 들려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게 추가 녹음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주실 그 우리 아브락사스님이 지금 자기 집에 돌아가 있긴 상황이라서 돌아가셨어요. 순간 이동했죠. 네, 순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화로라도 한번 그런 거신어로서 거신 투어에 네.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브락사스입니다. 아, 오늘은 특허원이네요. 지난 6월 11일에 걸신어라 자칭하는 딴지 종편, 그 걸신이라 불러다오 팬 16명이 서울에서 모였었어요. 아, 많았네. 네, 이분이 좀 많았었어요. 지난번 주제는 서울 냉면 투어였는데, 오전 11시부터 저녁까지 냉면 5개하고, 철바기까지 해서 총 6개 진행했었고요. 코스는 을지면옥 우레옥, 명동의 함흥면옥, 필동면옥, 동피양 용산점, 삼각지 봉산집 요까지 이렇게 했었네요.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에 봉피양하고 삼각지에 있는 그 차돌배기 집에 갔었네요. 네. 아, 저는 그 두 끼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는지 다들 다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잘 드시는 건 아니죠? 생각보다 이렇게 테드가 봐서 알겠지만은 빨짝 마르신 분도 많고요. 그래도 신기한 게 인간이라는 게 먹으면 다 들어가져요. 근데 이번에는 1인 1랭 식당마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강원 선생님 계셨다면은 진짜 상상도 못 합니다. 무조건 하나, 1인당 하나씩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시켰냐고 여쭤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시켜도 그러니까 요리를 해갖고 이제 최소한 식당 눈치는 안 볼 정도로 맞춘다고 하셨던데. 예. 우리끼리 할 때는 너무 하드코어 한 거는 좀 버겁잖아요. 그래서 냉면은 뭐 세 명이서 두 개 정도 있고 제육이나 만두 같은 게 일품 요리 섞었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는다니. 배가 뭐 더 먹을 수 있죠. 그 카페를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봤는데 이 앞전에 있었던 게 공주가 있었고 공주가 있었고 또 어디가 있었죠? 그 투어 걸신 투어가 뭐 방송에서 진행하는 공식적 투어가 있어요. 네. 담양, 경북, 제주 투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걸신어 자체 투어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투어는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투어 말고 서울에 사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하는 번개 투어는 수시로 일어나고요. 3주에 한 번씩. 뭐, 전설에 성남에서 했던 무박 7차 투어 이런 것도 있었긴 한데. 무박 7차면은 밤새 먹었나요? 해 뜰 때 끝났죠. 제가 4차를 타고 내려올 때. 오 마이. 술이 아니고요? 밥으로요? 그쵸. 저희는 그 소주 먹고 그 다음 2차 맥주 먹고 가니고 고기 먹고 그 다음 고기 먹고 그 다음 또 진짜 고기 제가 하고 싶어요. 그 다음 또 고기 먹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우리 저 경추님이 한번 강력한 의사를 밝히고 있네요.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아 좋습니다. 지금 다음에 같이 해요. 지금 대구 투어 공주 투어, 서울 냉면 투어 했고요. 이거는 이제 걸신어들끼리 제가 기획해서 하는 건데 8월에는 민어 파티 있을 거고 초가을에는 진주 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뭐 5명 이내로 진행되는 미니 투어는 뭐 수시로 있고요.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명 정도 넘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가는 겁니다. 대구는 또 고기가 유명하잖아. 대구는 고기 맛있죠. 치킨과 고기. 진짜 치킨 거의 모든 브랜드가 대구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 호식이도 그러잖아요. 호식이 두 마리. 그래서 난 그것도 몰랐네. 치킨의 산실인지는. 치킨의 거의 대부분이 저 대구 경북 지방에서 나왔어요. 훈민정 필도 대구에 다섯 개가 있어요. 대구 오면은 뭐 육회 공군 뭐 고기는 뭐 쭉 돌면서 먹을 수 있죠. 대구가 또 회도 쌉니다. 회 싸고 대구가 많이 나오고 내륙인데 회가 싸다니 이해가 안 되네. 상해서 싼가? 신선함보다는 싼 맛에 먹는다. 그럼 다음에 또 투어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강준님 정말 재밌는 게 공주 투어, 대구 투어, 서울 냉면 투어 이렇게 했었는데 걸신어 투어는 그 지방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번 서울 냉면 투어도 진주, 대구, 세종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왔는데 파지 분들이 반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지난번에도 7분 오셨는데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누구나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서 그 뭐를 관심, 검색하면 걸신 카페라 불러다오를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지금 휴일에 집에서 쉬고 계시는 아브라사스님하고 전화 통화 연결해서 코멘트를 좀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하나요? 지금 이제 오늘 애들하고 고무 동력기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죠. 우리 또 성실한 가장의 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추가 녹음 멋있게 마무리하세요. 네. 빠염. 저도 걸신투어 카페 가입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입은 했어요? 제주도 투기 후원을 1부까지 쓰고 1년 반 전인가? 그리고 2부를 안 쓰고 있어요. 제주도 투어 후기를 개인 투어. 개인 투어 후기를. 그럼 제주 가서 개인 투어 맛집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맛집 투어를 했던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랑 제주도 가가지고 그냥 얼마큼 먹어보나 그래가지고 2박 3, 1박 2일 동안 12끼 먹었어요. 많이 먹는데 TK님도 그런 약간 맛집에 대한 그게 있어요? 어 저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먹는 거보다는 저는 영화를 주로 보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좋아하긴 좋아하죠. 예.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막국수 먹으러 가는 간 적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걸신이라 불러다오도 마찬가지지만 막 굉장히 맛있는 집을 찾아간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소울푸드나 로컬푸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 그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 가고 구운 생선들 먹고 싶다. 그냥 뭐 거기가 되게 좋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정취가 있잖아요. 강릉 가면은 저기 외목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싶다. 뭐 그런 거. 제가 인천 전문이에요. 인천 전문. 인천 뭐죠? 로컬푸드 전문.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안 알려진 것들. 그래. 나는 그런 로컬푸드가 이렇게 멀리서 맛있는 집을 찾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기 동네 자기 구역에서 괜찮은 집을 찾아서 거기를 단골로 삼는 것도 꽤 그렇죠. 즐겁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단골화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 회사 한 군데 회사 오래 다녔을 때 거기서 뭐 분식집 단골 뚫어서 아줌마랑 인사하고 먹고 싶은 거 가져가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재밌죠. 막상 그냥 맛집이라고 해서 멀리 가서 오래 기다리고 비싼 돈을 내고 먹는 것보다는 그런 소울푸드나 로컬푸드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신이라 불러다오 이 방송 자체가 그런 컨셉의 방송이었고 거신 투어도 약간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신 투어는 지금 하고 있나요? 거신 투어도 계속 하고 있죠. 거신이라 불러다오 아 그건 끝났습니다. 시즌 3가 끝나고 이게 아마 이 소울 그 음식점을 위주로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재 고갈을 아마 그게 또 있고. 있죠. 소재 고갈이 있는데 근데 다르게 접근하면은 사실 그런 소재 고갈을 다시 이렇게 음식 맛집이라는 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갔던 집을 또 가서 리뷰를 하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강원 쌤이 그 건강이 안 좋으시고 편찮으셔서 건강이 편찮으셔서 쉬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지금은 또 다른 거 하고 계시고 좀 약간 회복된 상태에서 다른 걸 하고 계시고 그러셔서 근데 이거는 약간 논의 얘기긴 한데 저는 강원쌤 그 딕션이 좀 편하게 들리지 않아가지고 방송을 좀 오래 듣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제 딕션이 거기서 좀 여성스럽게 하면 딱 강원 선생님 자 지금 껄림하고 페이스북 오디오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앞전에 그 근황을 잠깐 나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첫 번째가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네네. 그게 좀 많이 궁금해요. 네. 아, 지금 석 달째 어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아, 우수한 성적? 예, 우수한 성적으로 각 레벨을 패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12시제, 12 텐스. 아, 원래도 영어로 좀 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 정도로 나가시려면.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를 놓은 게, 1992년도예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다시 중학교 2년도요? 문법책을, 아니, 1992년도요. 24년 만에 다시 영어책을 펼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니까, 저보다 뭐, 훨씬 젊고 똑똑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겠죠. 컨디션 20살짜리 친구들이랑 뭐 싸우고 있으니까요. 같이 그 한국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거의 한국 분들은 안 계시고 사우디 친구들. 예, 5일 벼락 맞은 사우디 친구들이랑 아빠가 잘 사는 일본 친구들. 예,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회장 아들 같이 생긴 중국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같이 수업 듣고 있습니다. 저희 이 녹음 뜨기 전에 아까 잠깐 그 페이스타임으로 얼굴을 뵀는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보셨던 것 같은데 그 사진이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여기가 얼굴이... 여기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맨하탄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차를 갖고 다니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하철 값도 비싸서, 학교까지 한 4, 50분 거리인데, 매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그 보여주셨던 통학로를 매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골반 상태가 안 좋아요. 확실히, 그러면 살은 좀 빠지셨겠네요, 확실히. 예. 살은 꽤 빠졌는데, 이게, 이 살을 제가 되게 비싼 술을 마시면서 찌운 살이라서, 비싼 안주를 먹으니까. 그래서, 아, 네, 아깝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지금 석 달째 벌써 학교를 다니시는 거니까, 뭐, 이제, 네. 뭐, 히어링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잘 되시고, 뭐. 아, 문제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에는, 그렇게 네. 큰 장애가 없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아직. 아 그게 제일 어려운. 네, 들리지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나오고 이거 네, 꾸준히 제가 40년째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그 여기 저희 질문지 중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게 있는데 아마 아브락사스가 쓰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까지 네. 몇 명의 미국 여성을 꼬셨나? 어? 네. 어? 작업을 했는데 도망간 아. 여성은 없었나? 아, 그게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한국 같지 않더라고요. 아, 네, 한국에서는 이제 뭐 물론 네, 상당한 어떤, 아, 그럼요. 한국에서는 아. 상당한 어떤 뭐 풍문도 있고, 아, 박유천 부럽지 않은 아. 여러 가지 어떤 시츄에이션들이 있었는데, 아, 역시 말이 중요하다. 아, 그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예. 아, 이때까지 내가 어떤 그 릴레이션십을 엮어왔던 것들은 다 말이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가장 큰 무기를 잃어버리니까 아, 안 돼요. 외로워요. 아, 역시 말로 이게 저걸 하셨는데 그 궁금한 게 저기 네. 그 우리 껄림은 그 대단한 풍채를 자랑하시는데 혹시 거기서 네. 오가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그 외모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나요?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말을 거고요. 일본 애들도 동족인 줄 알고 말을 거는 경우가 간혹 있죠. 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말 안 걸어요. 제가 해외에서 그 껄림을 마주쳐도 이렇게 반가울 것 같진 않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주치면 보통은 감으로 아 저기 뭐 그 왠지 반가운 그 마음이 들고 막 그런 사람 동족을 네. 만나면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아, 역시, 반가울 것 같죠. 아, 근데 저 같은 인상이 되게 좋은 게, 가끔 이제 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저와 비슷한 분들은 잘 분간이 안 되거든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네. 우리가 흑인 분간 못 하듯이. 그래서, 네. 제가 저 한인타운에 있는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서비스를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순 없죠. 아. 괜찮네요. 뭐 잘생기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요. 훌륭하죠, 이 정도. 그 저희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가옥걸 방송을 들어보면은 가옥걸의 배우 네. 조종자로 지금 등장하고 계시는데 어떤 실제로 그 콘텐츠에 대해서 기획이나 이런 걸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 농담이고. 깎아능이나 권력자가 저한테 그 제가 올 이후로 네. 자발적으로 먼저 전화한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예, 심지어는 이제 제가 마이크를 샀다고 네. 얘기를 해도 들은 체도 안 해요. 그러면 이혼 방송에 대한 그쪽 노력은 이쪽에서는 없었나요? 전혀 없어요. 아 이 자식들이래. 네. 아 이분들이 진짜. 저희가 이혼 방송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걸 납득할 만한 게, 네. 없다님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 욕망이라는 게, 네, 저로 인해서 상당 부분 표출되지 못하고 있었던, 대장놀이를 하고 싶은데, 뭐 영진공에서나 가업거래에서나 네, 대장놀이를 못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폭정이 시작되니까 새로움이도 결국 떠나게 되고. 아, 그렇죠. 빡가능은 이제 그거에 개의치 않으니까. 걔는, 그렇죠. 걔는 자기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예.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김무성이. 네. 반기문 돌아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 박근혜가 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 안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 김종인이 본인이... 문재인 다시 들어오는 거 반기겠어요? 아. 역시. 박명 네, 사담에서도 이 시사성이 나오시는 우리 껄림. 그 얘기 하려다 말았다, 진짜. 그럼 혹시 그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업다님하고 빡가능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얘네들이 연락을 안 하는데? 아니, 뭐 그거는 없는 게 네. 제가 안 들으니까. 제가 나오지 않는 거 듣지 않으니까. 아. 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아, 그러면 잘하면 저희 팟캐스트 듣는 당은 출연하셨으니까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어디서 듣나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듣는다고 해야 되나? 저희 그 클럽이 있는데. 아, 그 클럽을 만든 건 제가 들어가 봤어요. 아, 네. 그 클럽. 근데 거기서 오셨어요? 방송을 하신다는 얘기는 엊그저께 메시지를 통해서 처음 알았네요. 아, 거의 저희 파일럿을 한 달 전에 녹음을 했었고요. 예. 이제 뭐 그 방송 그 내용도 거기다 일단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은 아,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네. 들어서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그 지금 그 떠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편집장님에 네. 대한 그런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끔 표현하시고 계셨었는데. 네. 요즘도 그렇게 편집장이 좋으신지 참. 아. 아, 너브리 편집장 만난 게 벌써 15년이 넘었으니까. 네. 뭐, 자주 보진 않았지만. 네. 어느 순간에는 자주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일을 같이 뭐, 몇 번 도모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사이가 뭐, 섭섭하거나 이런 건 총수보다야 훨씬 가깝죠. 총수랑 뭐, 예전에 한 15년 전에 소주 한번 먹어본 것 밖에 없는데. 그쵸. 예. 지금 페이스북 아무래도... 보니까 그 방송 장비가 네. 들어와 있어요. 네. 뭔가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지금 그 몇몇 분이랑 같이. 몇몇 분이랑? 네. 그 뉴욕 컨텐츠, 뉴욕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나 아니면 뉴욕이 엮여있는 컨텐츠.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미국이 무대인 뭐 CSI 뉴욕이라든지. 우와. 영화를 치면 뭐, 예. 뉴욕과 연결된 뭐 어벤져스 같은 것도 뉴욕에서 사고 치잖아요. 네네네.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네, 그렇죠. 그 얘기도 많고. 예. 같이 하신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그러면 그 현지에서 만나신 분들. 네, 그렇죠. 현지에서 예, 영화를 전공했거나 아니면은 뭐 행위예술을 전공하거나 예, 뭐 그리고 아주 어쩌면은 아주 이슈적인 인물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힌트 좀 주시면. 아, 힌트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지? 미안하다. 잘... 네. 근데 아직 뭐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제가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미안한 어떤 주체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네. 그런데 그분의 어떤 그 배경이 네. 재벌 쪽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유, 역시 껄림이 하시는 거는 뭐든지 다 스케일이. 네. 네. 그 모습, 그래봐야 뭐 없다지 뭐. 그 팟캐스트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새로운 그거를 팟캐스트를 하시려는 것도 그렇고 팟캐스트에 대한 나름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재밌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가 네. 재밌는 거는 네. 팟캐스트만 재밌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를 재생산해내는 내는 작업은 다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직업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팟캐스트가 더 재밌다 없다는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팟캐스트는 좀 자유롭잖아요. 네. 내 좆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게 좀 자유로운 거지. 그것 빼고는 뭐 방송을 만든다거나 뭐 다 여타 작업을 한다는 게 더 재밌거나 덜 재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그 꽤 오래 하셨었는데 뭐 저희가 공통적으로 네.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이 이거를 할 때 네. 어떤 네. 부분이 좀 제일 힘드신지. 독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들죠. 팟캐스트에 대하려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의견이 다 수렴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정해진 기간 내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게 방송이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전횡을 부려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네, 그 항상 그 부분은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걸 얼만큼 잘 극복해내느냐가 사실 팟캐스트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혹시 그러면 여태까지 진행했던 뭐 영진공이나 가업권이나 이거 하실 때 뭐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면. 아, 영진공에서 가장 제가 좋았던 에피소드들은 이제 그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나 혹은 그 독립 영화 감독분들 나와서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더 크게 만들어줬던 부분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할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업걸에서는 사실 이제 내 마음 속에 숨기고 있었던 그 본능들을 끄집어낸다는 측면에 있어서 재밌었죠. 아, 네, 사실 이 가업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들러리였어요. 빡가는 빼고. 아,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셨잖아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제 큰일이죠, 지금은 이제. 이제 없다도, 그러니까 없다가 갖고 있는 어떤 주연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큰 거지. 혹시. 야마가 둘이 되려고 하니까, 네. 혹시 그러면은 아직 이쪽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원방송에 대한 추진 내용이 없으면 지금 껄림이 네. 거기 이제 얼마나 계실지 모르잖아요. 네. 계속 거기서 계실 수도 있고 돌아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다시 오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 또 네. 원래 했던 분들이랑 팟캐스트를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게 영진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 어느 시점에 다시 모여서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처럼 딴지 레이블로 갈지 아니면 독립 레이블로 갈지 그거에 대한 논의조차 아직 정립된 게 없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 뭐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할 테고 네 예 가업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것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이제는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게 된 거죠. 제가 기획을 했던. 이제는 이름은 동일하지만 거의 없다랑 빡가능이 기획을 하는 프로그램이 된 거니까.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그 전에 있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뭐 집주인 행세하면서 들락날락할 거는 아니에요. 이미 저는 그 집을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둘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예.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뭐 이름만 제 이름이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거는 이제 오롯이 빡가능과 거의 없다의 프로그램이다. 결국 그런 팟캐스트는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이 바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 그 팟캐스트는 비정기로 나갈 건데 저희 팟캐스트 네. 이름이 팟캐스트 듣는 당이잖아요. 이게 이제 네. 말 그대로 팟캐스트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취재하는 메타 팟캐스트인데 그 이 네. 포맷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전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언지를 주셨으면 제가 들어봤을 텐데 못 들어서 네. 그냥 네. 한밤의 TV 제가... 하나 같은 거예요, 그냥. 그 뭐 네. 뭐 그 이것저것 팟캐스트 소개하고 이런 팟캐스트가 있고 저런 팟캐스트가 있고 뭐 이런 거. 네. 많이 듣는 사람들이 네. 있어서 제가 제작을 할 때 항상 그 중점을 두는 거는 사실 어떤 걸 그러니까 사람이 소구를 할 때, 그러니까 컨텐츠를 소구를 할 때 사실 내용을 소구하는 것보다 더 큰 매력을, 그 내용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되는 게 캐릭터거든요. 네. 네. 이 진행하는 사람이 어떤 캐릭터인가. 한밤의 TV연애라면은 조영구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그 캐릭터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한밤의 TV 연애만에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뭐 단순히 메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순히 소개만 끝내시는 것보다는 이거 진행하시는 분의 캐릭터를 네. 어떻게 만들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니컬하다거나 네. 아니면은 독창적이라거나 아니면은 정말 막말이거나 어떤 캐릭터를 구축을 하셔서 이끌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장시간 좀 통화를 하셨는데 지금 그 궁금해하시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결을 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싶어. 지금 뭐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팟캐스트에 네. 뭐 이원 방송을 하려나 아니면 팟캐스트를 언제 런칭하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방송 청취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분들한테 이제 뭐 그냥 한마디 하신다면 네. 네. 아, 제가 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시간이 그리고 조건이 허락한다면은 뉴욕에 있는 배경에 그리고 뉴욕과 언저리에 어떤 동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갖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볼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청취 바라고요. 그리고 네. 아 아까 전에 그 편집 부탁드렸지만 요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9월 중엔 제가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를 열 것 같으니까 아, 네. 혹시 뉴욕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꼭 9월까지 기다리셨다가 네. 제가 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지 말고 그 전에 가지 말고 네, 그 전에 이후에 예. 여름 휴가라고 막 쓰지 마시고 그렇죠. 아껴 두셨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저를 찾을 때 제 이름 그 이름이 아니라 네. 제 필명이죠. 그럴 걸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네. 특별한 선물을 또 제가 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저도 가고로 싶네요. 아 요즘 유류값 떨어져서 뉴욕 오는 거 비싸지 않아요. 아 제가 영어를 못해서 거기 가서 국제 미아가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살 정도니까 아. 제 영어 수준은 예 저 정말 잘 아시잖아요. 영진공 들어보셨어요. 네. 네. 예, 이 정도만 해도 손가락질만 할 수 있으면 예, 다 됩니다. 네. 아 제가 용기가 되고 재력이 되면은 한 네. 번은 꼭 그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가겠습니다. 예, 놀러 오십시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이동하시는 거죠? 네, 지금 예, 이동해야 됩니다. 아, 네. 아, 오늘 통화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또 소식이 저도 감사합니다. 소식이 궁금해서 또 연락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예, 그러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너무 네. 반가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꿀. 껄림 인터뷰를 오늘 새벽 2시쯤에 뉴욕하고 제가 페이스타임 오디오로 연결을 해서 녹음을 해서 한 걸 지금 같이 들어보셨어요? 야, 가업걸도 못하는 이원을 했단 말이야. 가업걸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면 되네. 홍꾼형 나야겠구만 아주 그냥. 아 진짜 엄청 반갑다. 정말 반갑다. 목소리가 그리웠나 봐. 살갑게 받아주셔서 또 고마운 것도 있고 네, 이런저런 내용도 많이 해주시고 말미에 나왔지만 9월 정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오픈을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 게스트. 그 같이 들었잖아. 마치 시간 관계상 못 들은 것처럼 왜 그래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그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신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처음에는 그거를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닌데 그거를 가서 해보니까 이제 추진 중에 있으시고 이제 나중에 12월 정도에 가족들 넘어가시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간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아 되게 반가웠어요. 우리 소개하는 것도 뭐 우원님 이러면서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원래 이분이 하셨던 거잖아요. 딴지 영진공 때 옛날 생각나고 왠지 그립고 퓨니님은 어땠어요? 네 반가웠어요. 네.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 사실은. 되게 반가웠어. 테드 잠도 안 자고 못 잤지. 잠들면은 전화 못 받을까봐 일부러 안 잤대. 괜찮아. DK님 어때요?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들어도 느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다시 들으니까 왠지 찡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영진공 광팬이잖아. 원래 사랑하시잖아. 아 저는 껄림이 아니고 거의 없다님을 사랑하고요. 예, 근데 그래도 이게 또 진짜 예기치 않게 가셨던 거였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아 진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오랜만에 말씀하시니까 막 드립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참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하고 싶어서. 맞아요. 뭐 하고 싶은 말씀 많아요. 지금 외로워. 페이스북에 자꾸 자기 얘기하고. 분명히 보면 을지로하고 을왕리가 뭐 그런데. 뭐. 하다못해 자기 등교길을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되게 반갑던데 실제로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네, 진짜 동종업계 이제 종사자로서 동종업계 이제 종사자죠. 왜요? 팟캐스터. 아 우리가 우리가 그럼요. 우리 같은 찌끄레기가 아유 뭐 찌끄레기 이분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발끝할 때 아닙니까? 200위까지 올라갔잖아. 그 정도면 기대되지 않아요? 다 이제 종방하죠. 새로운 방송. 네, 아 새로운 방송 기대되죠. 그게 기대돼. 새로운 방송이 뉴욕을 기반으로 한 로컬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만나신 분들하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팟캐스트가 있잖아요. 로컬 기반 팟캐스트. 뉴욕에 대한 소개, 뉴욕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는 어떤 일? 저번에 어떤 일? 그것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참신한 이야기였고요. 지금 그 인터뷰 말미에도 이제 팟캐스터에 대한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같이 동시간대에 녹음을 해서 같이 여러 명이서 목소리를 듣고 실시간으로 이제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대가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여기 시간으로 2시하고 새벽 2시부터 아침 11시 정도에 이제 통화에 응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시간으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목소리를 저희도 듣고 저희 청취자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예, 이런 방식을 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초대석을 실제로 이렇게 모신 쪽으로 웬만한 누구를 누구든지 아 그렇죠, 그렇죠. 누구를 모셔서 이제 좀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후보분이 계신데 그 섭외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듣는 분도 재밌고 하는 저희도 재밌고. 아 그나저나 질문지 누가 썼어? 정말 잘 썼네. 그 질문을 하면서 얼마나 속이 바들바들 떨리는지 아 제발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 쿠사리를 주면 그 쿠사리를 좀 같이 나눠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엔 더 독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독하게 쓰지 마. 그냥 내가 이렇게 걸러낼래. 공포에 떨지 말고. 자 껄림 너무 반가웠고 네, 저희 반가웠습니다. 조만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껄림 보고 싶어요. 네, 건강하세요.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당장은 띄엄띄엄이지만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과분한 칭찬 역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계속 새로 시작하는 팟캐스트가 참 많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다. 이 무언가를 계속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야당의 팟캐스트 일견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누적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출연 아브락사스, DK, 민경춘, 이치, 파원, 당주, 밤토라빠, 하이칼라, 피우니님도 함께 하셨고 스페셜 게스트, 그럴걸림, 책임 프로듀서, 테드, 제작, 팟캐스트 듣는 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밥 먹으러 가자. 힘들어.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너는 좋지 아니한가 바람에 흐를 세월 속에 우리 같이 있진 않아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린 태어났을